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새로 악기를 배워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찬양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입니다. 자,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. 시작.